안할 거야. 핀, 너 없이는 살수 없어. 당신을 알아가는 것은 갓 구운 바게트를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. 평생 샌드위치 빵만 먹고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.